HUBS. 원나라 이웃나라 매주 수요일 우리가 주목해보아야 할 국제 이슈들을 쏙쏙 정리해드리는 원나라 이웃나라 비행기에 탑승하신 하구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에도 여러 이웃나라들에서는 다양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멀게만 느껴졌던 이웃나라들에서는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또 한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우리 함께 알아볼까요? 우리 비행기 곧 이륙하겠습니다. 안전벨트를 매주세요. 오늘은 권하인 조윤희 기자와 함께 중국으로 향합니다. 只有社会主义才能救中国，只有中国特色社会主义才能发展中国。 사회주의만이 중국을 구할 수 있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만이 중국을 발전시킬 수 있다. 지난 7월 중국 공산당 100주년 행사에서 있었던 시진핑 국가주석의 발언입니다. 최근 중국은 일명 시진핑식 사회주의의 영향력을 확대하겠다는 목적하에 중국 사회 각 분야에서 폭넓은 규제를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일명 정풍운동이 있는데요. 바로 중국의 연예인들이 시진핑 주석의 발언과 사상을 공부하고 중국식 핵심 가치관을 배우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최근 중국 정부는 IT 업계와 기업들에 대해서 강한 규제를 예고했고 가장 최근에는 온라인 게임에 대한 초강력 규제 조치를 발표했는데요. 그런데 최근 교육 분야에 있어 중국의 모든 학생들에게도 시진핑 사상 교육이 이제 필수가 되었습니다. 정식 명칭은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으로 당장 이번 달부터 중국의 모든 교육 과정에 새로운 교과목으로 추가가 됐는데요. 공동부유, 다 같이 잘 살자라는 슬로건을 내건 일명 시진핑 사상은 지난 2017년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 등과 함께 중국의 당 지도 사상에 이름을 올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내용들을 초등학교부터 대학원까지 전 교육 과정에서 모든 학생들이 필수적으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중국 교육부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그간 강조해온 발언을 공부하고 그 의미와 본질을 이해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설명했는데요. 실제 교과서 내용을 살펴본 결과 중국 문명을 이루는 과정부터 최근 코로나19 퇴치 과정에서 있었던 중국 공산당의 역할까지도 자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또 교과서 곳곳에는 시진핑과 중국 시민들이 함께 만난 사진도 여러 장 실렸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아닌 시진핑 할아버지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점이 인상 깊습니다. 덩 샤오핑이 일명 덩 할아버지라고 불렸던 것처럼 시진핑 주석에 대한 친밀감을 높이려는 노력을 볼 수 있었는데요. 교과서 전체 내용이 시진핑 주석에 대한 감사함을 전하고 숭배하는 내용들 뿐입니다. 사실 중국에서는 지도자의 사상이 교과서에 들어가는 것이 비교적 흔한 일입니다. 후진타오 시절에도 자본주의 유입으로 무너지는 도덕관을 경계해야 한다는 이유로 그의 사회주의 관념이 교과서에 실린 적이 있었죠. 하지만 이번처럼 직접적으로 지도자의 사진과 활동이 강조된 것은 중국에서도 마오쩌둥 시절 이후 처음입니다. 이 같은 조치에 따라 최근 상하이 초등학교에서는 영어 시험이 사라졌고 중국 안후이성에서는 과외 단속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교육당국은 학업 부담 경감을 위해 영어 시험을 제한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학생들의 영어 시험이 사라진 자리에 이젠 시진핑 주석표 사상 교육이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의 이야기가 그저 우리에게 먼 나라의 일은 아닙니다. 우리 이웃나라의 일인데요. 중국 교육당국은 지난달 24일 초등학교부터 대학원까지의 모든 교육과정에 시진핑 사상을 주입해 학생들의 두뇌를 무장하라는 공식 발표를 냈습니다. 최근 중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움직임들이 국제사회에서 우려를 낳는 이유는 분명 존재하는데요. 바로 중국은 G2 국가로서 세계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라는 점입니다. 중국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들이 중화주의 사상에 과도하게 빠져 중국 사회의 국제사회의 중요한 문제들에 있어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 큰 문제를 낳습니다. 친중화적 사고에 크게 현혹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싱가포르 언론들은 특히 청소년들에게 중국 공산당의 정치 이론을 주입하는 것이 미중 경쟁에 대비한 장기전 준비라고 분석할 정도입니다. 중국이 현재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대단한 만큼 이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시진핑 주석의 사상 교육을 통해 현재 중국 내에서는 시 주석에 대한 선전이 급격히 강화됐습니다. 또 중국 사회나 역사에 대한 비판적 해석은 완전히 사라졌죠. 중국 공산당이 시 주석에 대한 개인 숭배를 통해 철저한 친중 애국자를 양성하려는 움직임으로도 보여집니다. 중국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을 과거 문화대혁명과 비슷하게 보는 관점도 존재하는데요. 문화대혁명 시기에는 사실 어문, 수학, 역사를 비롯한 모든 중국 교과서의 마오쩌둥 사상이 다양하게 기재되었습니다. 시 주석의 어록들과 사진들이 가득 담긴 새로운 중국 교과서가 과거 문혁과 다를 바 없는 조치라는 것이죠. 시 주석에 대한 우상화 작업을 과도하게 노골적으로 진행하는 모습이 마치 북한을 보는 것 같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과 달리 중국은 지금까지 당 중심체제의 국가였는데 이번 조치들로 인해 앞으로의 중국이 1인 독재 국가와 같은 성격이 강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곳곳에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사실 내년 당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이 장기 집권을 노리고 있는 점을 고려해봤을 때 사상과 여론 통제를 노렸다는 이러한 분석들은 충분히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원나라 이웃나라. 오늘 비행에서는 중국 학생들이 앞으로 배우게 될 시진핑 사상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더불어 중국의 극단적인 움직임을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여러 시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학생들에게 애국심을 심어주고 중화인민정신을 중심으로 전통 미덕을 더욱 드높이겠다. 중국 교육부 교재국장의 말입니다. 어느 나라나 그 나라의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의 애국심을 심어주고 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게 만드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과연 비판 없는 발전이 아름다운 발전을 만들 수 있는 것일까요? 앞으로의 중국은 과연 과거 문혁과 같은 퇴보의 길을 걸을까요?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중국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요? 하구 여러분, 오늘 비행기 이제 다시 한국에 도착해 착륙합니다. 오늘 비행을 함께한 보도의 권아이, 조윤희, 기술의 김용석, 저는 서은재였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UBS